어떡해 지금 기억 안 나 아무 기억 안 나 나 어떡해 너 갑자기 나를 아는 척 해버리면 말투랑 표정 좋아하는 노래 대체 네가 어떻게 알았어 어제 뭐 했는지 몇 시에 갔는지 대체 누가 너한테 말했어 처음 만났어 내 앞에 있는 너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 안 나 모르겠어 네가 말한 그때 확실히 말해줘 뭐 했는데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처음 만났어 내 앞에 있는 너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 안 나 모르겠어 네가 어디서 봤죠? 내 말투랑 표정 좋아하는 노래 대체 네가